서국 해방 71돌과 선군절의 즈음에서 볼가리아 라드네보에서는 우리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 전람회와 경축 집회가, 오스트리아 위엔에서는 강연회가 3일에 진행됐습니다. 전람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간관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저국을 해방하시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건의 서울 유경수 제100공호 땅크사단의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옥을 새기시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 정치가 있어 조선은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었다고 격찬했습니다.